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꼭 전하라고 해서 이제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해라고 했으니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막 기도 중에 제 방언이 바뀌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새 방언을 예전에도 주셨고 가끔씩 새로운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번주 금요일날은 으뜸 세리님은 계셨어요. 저번에 금요일날 그죠? 네. 그때 방언이 너무 달라서 막 기도하는데 그 방언 통역이 나왔어요. 방언 통역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칼을 보내겠다. 여러분 칼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칼 이후에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과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11시에 잤어요. 11시에 자는데 제가 이제 딱 깼을 때 아 이거는 지옥에 갔다 온 그 체험이었거든요. 지옥에 갔다 왔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금요일날 목사님한테 막 보냈어요. 근데 글자도 많이 지금 보면 글자도 많이 틀려 있고 너무 몸에 기운이 없어서 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4시간을 체험했어요. 11시부터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 4시간을 체험했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금요철에 올 때 제가 양산에 이제 버스를 타고 와서 금요에 왔거든요. 제가 이제 양산까지 와서 이제 창원에 왔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먹었는데 제가 저녁을 이제 과외 집에서 먹었어요. 먹고 왔을 때 한 개도 안 채했어요. 안 채하고 11시에 딱 누웠는데 제가 아 이게 지옥 체험이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깨고 나서 목사님한테 보냈는데 나 이거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보냈을 때 내가 어제 지옥 체험을 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옥 체험이 어떤 거냐면 폐가들이 쫙 늘어서 있었어요. 폐가 쫙 늘어섰는데 제가 그 폐가 쪽에 있는데 악한 영들이 제 몸을 휘감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하나님 찾고 방언 기도하고 또 대적해요. 그러면 또 다른 폐가가 있고 근데 그 안에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있다는 거 인식 못하고 나도 그 사람들이 있다고 인식 못해요. 인식 못하는데 느낌은 있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살려달라 뭐 기도하는 소리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저 혼자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이런 과정이 폐가 쪽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 거치면 또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어떤 문에 있어요. 문에 있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문이 잠겨 있는데 그 문을 내가 열고 가야 되는데 막 손잡이를 막 흔드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찬양과 기도할 때 지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거. 그래서 저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진짜 문이 사람의 힘으로 여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찬양하니까 문이 부서져요. 그래서 제가 통과되고 이런 과정들을 4시간 동안 하면서 마지막에는 어떤 숲에 갔는데 그 숲은 너무 어두컴컴한데 악한 영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폐가에 갔을 때 폐가에 딱 벌어져 있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다른 데는 신음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뭐 살려달라든지 막 고통의 소리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폐가 왔는데 나 혼자만 있다는 느낌. 근데 분명히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저 느낌에. 근데 그 사람도 내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서로 소리가 아무 소리도 없고 전망만 흐르는 그곳에 어쨌든 탈출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잠시 깼어요. 제가 11시부터 2시에 깼는데 제가 또 쓰러져요. 왜? 몸이 거기서 빠져나가서 모든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또 누웠는데 구덩이죠, 구덩이. 깊은 몸이 쑥 가라앉으면서 그 속도가 여러분 그 롤러코스터 하는 거 있죠? 그런 속도로 푹 꺼져요. 꺼지니까 몸이 힘이 없는 데다가 버틸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부르는 이제 목소리가 안 나요. 하나님, 하나님. 계속.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지옥 감정이나 천국은 누가 인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곳에 떨어뜨려 놓고 제가 거기서 통과하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어떻게 얘가 빠져나오고 얼마나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그 문이 잠겼을 때 막 문을 열려고 계속 했을 때는 그게 아니고 찬양을 하고 방언기로 대적하고 하니까 문이 부서지고 그래서 제 몸에 그게 언제까지 갔냐면 사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1시에 일어났거든요. 1시에 일어나서 잠이 안 왔어요. 근데 이게 계속 갔어요. 금요일부터 목요일날 경험하고 금요일 토요일까지. 그래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면 소고기, 고기를.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닭을 시킨 이유가 몸에 한 개도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와 이렇게 4시간을 지옥을 체험했는데도 이렇게 몸에 기운이 없고 사람이 희마리도 한 개도 없고 이런데 영원히 죽으면 이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데 사람들이 뭐 예수님 아니면 안 믿으면 지옥 가지요. 4시간 체험하고도 내가 이렇게 몸이 힘이 없고 멍하고 사람이 현실에서 생활을 했는데 현실에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힘든데 죽고 나서 그냥 뭐 그러면 예수님 아니면 지옥 가면 되지. 지옥에 못 버티겠나. 내가 4시간 하고도 이렇게 지금 소고기를 먹어야 되고 뭔가 힘 있는 걸 먹어야지만 지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나올 때 어떤 찬양이 들리냐면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살았구나 싶은 게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찬송 소리가 팍 나왔는데 그 찬송의 의미를 제가 보니까 아 왠지 통과됐다는 느낌 있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근데 그 찬송은 순교자들이 죽을 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죽었을 때 보통 이 곡을 부른다는데 이 곡이 탁 울려 퍼지는데 아 나는 여기 지옥에서 탈출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금요철하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고 다 찾았습니까? 예. 몇 절입니까? 아자야 챕터 15. 몇 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Verse 1.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오.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공의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죄를 짓는다.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옷감을 짠다. 그 알을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혀서 터지면 독사가 나올 것이다. 그들이 거미줄로 짠 것은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만든 것으로 아무도 몸을 덮지 못한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죄악으로 저지르는 것뿐이며 그들의 손에는 폭행만 있다.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는데 빠르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신속하다. 그들의 생각이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 뿐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평이 없다.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드니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이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때 저번 주 목요일 날, 아니 금요일 날 방언 기도할 때 방언 해석이 칼을 보낸다. 근데 제 기도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방언의 해석이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제 연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방언이 하도 다르니까 예전하고 다름을 느끼니까 방언해서 내가 칼을 보낸다. 근데 내가 뭐라고 그냥요? 목이 뻣뻣하고 이 고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치는 거에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훈련의 단계에 들어가서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다 못해서 여러분에게 칼을 댈 것입니다. 하나님 그 칼을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 칼을 받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말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러분 상사한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상사가 여러분에게 명령을 했으면 여러분 지키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말하면 여러분 그 학생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데 왜 여러분 말을 안 듣습니까?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왔을 때는 여러분한테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무엇을 필요한지 물었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런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여러분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을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구하는 것은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 사람이 구하는 기도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자녀 잘 되게 하고 이런 거 다 기도하지 마라. 왜?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뭘 놓고 기도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목회자인 목사님과 저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1순위로 목사님과 저에게 책임을 묻고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잘해도 목사님이 그 책임을 다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 욕할 필요 없다. 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 온전한 11조 하고 오히려 율법을 더 지키기 위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 지킨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자기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바리새인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왜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 분명히 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인정할 때까지 여러분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스스로가 내 신앙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여러분 이 신앙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해줄 때까지 여러분 입에서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이라고 우리는 배우죠. 근데 하나님 우리보다 바리새인보다 못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너희는 자기 열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들은 자기 의로 했지만 금식도 하고 온전한 십일조도 하고 지킬 건 지켰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명령에 하나님 그 말씀에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과연 바리새인이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 목사님 예 하나님 책 한 번 다 읽었죠? 읽고 다시 읽습니다. 그 책 읽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을 느끼죠? 아,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거구나. 그냥 그것만 느끼세요? 아니면 무엇을 느낍니까? 나도 이상 목사님처럼 저렇게 쓰임 받고 싶다 이런 도전을 안 받습니까? 이상 목사님이 우리랑 달라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특별하게 다른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그냥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 그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저는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압니다. 3년의 침묵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제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기도를 해도 받지 않으시고, 헌금을 내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가증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 기간 중에 3년은 침묵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딱 하나님 59장, 이사야 5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어라. 그리고 말해라. 넌 교인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왜 하나님이 보여준지 아세요? 저는 이거를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겪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랑 단절을 한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번에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근데 그 기도마저 하나님이 탁 막으시는 장면 막았어요. 제 입을 그냥 봉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하나님이 듣지 않기 위해서, 않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거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드시 반응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믿음을 했어요. 성도들이 성장을 안 하고 목사님 열심히 가르치고 따라오는데 목사님이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니, 목회자인 목사님과 저한테 물으신다니,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책임을 지지만 지금 저는 제가 공부방을 왜 5년을 하나님이 하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공부방을 5년 하지 않고 그냥 결혼해서 바로 여기 왔다면 저는 여기서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못 견뎠을 거예요. 왜? 제가 공부방에서 하나님 앞에 인내로 훈련받았거든요. 20점, 30점 받는 애를 90점, 100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수고하고 제가 노력을 하고 그 아이들도 노력하고 안 되면 끌어당기고 이런 과정을 5년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저는 발견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여러분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왜 여러분이 됐다고 합니까? 여러분 뭐가 됐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 좀 하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다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안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공부방 5년 동안 한 거 감사합니다. 거기서 인내를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인내를 안 배웠으면 저는 진짜 못 견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따라하지 않고 그 중간에서 저는 바라봐야 되는데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돌아가라 2015년 11월에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지금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히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힘들어서 못하겠으면 그러면 안 나오면 되는데 또 교회는 나와요. 못하면 그냥 나가세요. 근데 또 교회는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가증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은 여러분이 밟잖아요. 온갖 제약을 다 행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또 교회 마당은 밟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볼 때. 그 저도 하나님이 저한테 예전에 가증하다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하고 한 개도 순종 안 하면서 어려운 일 있고 힘들면 나한테 찾아와서 기도하고 달라 그러고 네가 한 번이라도 내 말에 100% 온전히 순종해봤냐고. 그리고 잘 안 풀리면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한테 새해를 주셨어요.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 잘못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없는가?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 지옥을 4시간 동안 갔다 왔지만 거기는 있을 때가 못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훈련 받잖아요. 목숨 거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또 말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큰 존재예요. 세상이 아직도 크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은 절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큰 존재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를 지었는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세상이 크다고 그 세상에 풍조를 따라갑니까? 여러분 반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데도 여러분은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또 거기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라 했어요.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창조했다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여러분 두 주인은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주인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침묵하시고 무슨 기도를 해도 안 들으실 겁니다. 아니 듣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하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과외 두 개만 하고 오직 하나님한테만 매달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면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 안 해보셨죠?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지금 경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건지. 이번에 제자훈련 생명 걸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죠? 복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준다? 그거는 하나님 복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복이겠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 복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얼마 못 가서 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때 리셋, 그 다음에 관객 얘기하면서 관객은 천사가 앉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앉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밭의 농부로 경기의 선수로 그 마라톤 앞에 경기장 앞에 서야 된다고 그 말씀했을 때 목사님은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째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요즘에 리셋 다시 시작해야 된다 계속 말하죠.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를 경험했어요. 지옥도 갔다 오고 저번 주 금요일에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가 왔어요. 이게 모든 걸 조합해보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그리고 신기한 게 목사님하고 저랑 이런 부분에서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는데 똑같이 메시지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지옥에 그거 체험하면서 폐가 계속 있는데 나오면 원점, 나오면 원점. 하나님 뭘 깨닫게 했는데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이제 결단하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여러분. 뺑뺑 돌아. 여러분 지겹지 않으세요? 난 지겨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해결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한테 착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한테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착하게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살고 여러분 자신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뭐 양육 하루 빠지면 되지.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 빠지잖아요. 그러면 또 빠지게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양육할 때 뭐뭐 하라고 한 거 7가지 있죠. 7가지 그거 실천하세요. 그리고 술의 박해의 삶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최소한 수레바퀴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 의로 하든 너로 하든 어쨌든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지켰어요. 오히려 율법을 더 만들어서 더 지킨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오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 몇 년 받았냐고. 열린 모임은 언제부터 시작했냐고. 열린 모임은 2010년도부터 시작했고 제자 훈련은 2012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2012년부터 했으면 여러분 안에 조그만 변화는 있을 거예요. 전혀 안 받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시작이라는 거 여러분 알았죠? 그리고 이제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알았으면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난 천국 갈 수 있네. 천만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네 마음에 있다고.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병든자가 고쳐지고 정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새해를 주고 그게 지금 되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이 드러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뭘 했냐면 와 우리 성도들 안 바뀌면 이제 목사님하고 내려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죽겠구나.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을 각오를 목사님하고 저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죽음을 왜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자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엄청나게 깨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깨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지고 근데 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히 와 요즘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잠이 안 옵니다. 뭔가 세워질 것 같으면 여러분 멈춰있고 넘어져있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그냥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게 무서워서 여러분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요한복음의 10장 10절 나를 믿으며 예수를 믿으며 그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니 죽는 그날까지 이 삶을 살다가 여러분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왜 예수님의 제자로 되기 싫어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십니까? 피하지 마시고 모든 영역에서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시간, 돈, 학생들은 공부, 여러분은 뭐 직장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조카가 집에서 이렇게 걷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걸으니까 걔가 너무 좋은가 봐요. 신발 신고. 신발 신고 걸으니까 애가 막 좋아서 팔딱팔딱 뛰고 얼굴이 막 웃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지금 금타게 보지. 예. 저게 바로 성장의 기쁨이야. 내가 주려고 하는 게 저런 기쁨이야. 금타게 웃을 때 보면요. 얼굴이 물론 애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저게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얼굴 모습이고 기쁨이고 여러분 성장하는 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는 조그만 일을 맡기지만 나중에 점점점 큰 일을 여러분한테 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양육 교제의 성장의 기쁨이 그냥 지은 책 제목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한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 대한 성장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여러분 천국에 살든지 지옥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지 중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4시간 겪고도 이렇게 몸에 힘이 없고 지금 어깨는 아파 죽을 지경에, 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절대 여러분 그 세계는 들어갈 곳이 못 돼요.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외치세요. 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양육 14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받겠다. 그냥 습관처럼 받는 게 아니고 생명 걸어서 여러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시할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우리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먼지와 같다고 표현하고,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분이 여러분하고 대화할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금타이가 저렇게 웃고 펄쩍펄쩍 뛰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게 성장의 기쁨이니까 너희 교인들이 그 성장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여러분 이거 3분 복음 제시 외우잖아요. 뭐랍니까?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현세적 믿음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현세적 믿음? 그거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예수의 제자가 되면 이건 덤으로 받는 거예요. 덤으로.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정말 그 복을 누렸어요? 정말 여러분이 풍요롭게 삽니까? 풍요롭게 안 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때까지 그거를 쫓았지만 여러분 그 삶을 이루어냈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런 얘기 여러분한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말을 전해야 된다고 하고, 저도 여러분 칭찬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잘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하면 됩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심판받아서 한번 하나님 앞에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 여러분 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살아서 다시 하나님한테 다시 살아서 가는 게 맞아요. 이 상태로 안 된다면 여러분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계속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죠. 만나와 매출하게 주면 또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그거 읽으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없어요? 그거 읽으면서 아유 진짜 이스라엘 사람 너무하네. 너무해요. 맞아요. 어째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노.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잖아. 하나님을 홍해 바다 건널 때 그렇게 경험을 하고 애굽 땅에서 나오고 요단강 건너고 전부 다 하나님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도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는데 여러분 순종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이번에 학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날 생명 거세요. 여러분은 너무 좋은 시기에 있어요. 어른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하나님 말을 해도 잘 안 들려고 해요. 근데 너희는 아직까지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지혜야, 미혜야, 승혜야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사용할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희망을 걸려고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희망 걸 때가 있어야 돼. 토요일날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어제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숙제도 잘해오고 태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어제 시작한 만큼 계속 쭉 그리고 빠질 생각하지 마. 시험 기간에도 빠지지 말고 알겠지? 미에 시험 기간에도 와야 돼. 와야 돼.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살 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해도 듣지 않고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살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말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면 기도해보고 그게 정말 하나님 거라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네.